사랑한다고 말해줘요. 한 번쯤 나를 위해서 그래줘요. 언제나 같은 곳에서 손 내밀면 닿는 곳에서 그댈 맞아준 날 위해 언젠간 이 사랑조차 끝나겠죠. 고단한 시간조차 그리 올 테죠. 어떤 바람조차 내겐 있어선 안 되는 거죠. 이런 사랑 선택한 건 나니까요. 이렇게 아픈데도 가슴이 울려와도 내 맘은 아직 그대 놓지 못해요. 사랑해 흔한 얘기도 난 못하죠. 미안해 싫은 얘기만 그댄 하죠.